오늘부터 몇 번간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산에서 강론한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으로 시작해서 많은 교훈을 주시다가 6장에서는 천국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6장 12절을 보면 구제할 때의 기빙. 천국 백성들은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라는 겁니다. 주변에 헐벗고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홈리스 피플들이 많아졌고 새벽기도 오다 보게 되면 거리 의자에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들을 보는데 얼마나 추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가다가 누가 나에게 동냥 안 하면서 돈을 얼마 달라고 하게 되면 이유를 묻지 말고 여러분 일부리라도 꺼내서 주는 것이 성경적인 이러한 성도의 지침이라 할수 있어요. 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활비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얼마 안 되는 것이라도 불쌍한 이웃에게 구제해야 할 것을 주님이 교훈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5절 보면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매일매일 예배의 생활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매일매일 중단이 없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제일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점심 때도 여러분 점심 먹고 나서 잠깐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저녁 때도 밤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꼭꼭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은 새벽기도 나온 것이 힘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새벽기도에 나오는 거.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시들어 버립니다. 세 번째는 금식할 때, 17절 보면 금식할 때에 주님은 중요하고 큰 일을 앞두고 그리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특별 기도인 금식, 패스팅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쫓아내는 걸 보고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 우리는 똑같이 기도했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과 또 때로는 패스팅 금식하며 기도하여 영력을 쌓아놓아서 영적인 능력이 없이는 이런 마귀와 같은 악한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 공산주의자가 소련과 중국의 지원하에 7개 보병사단과 1개의 기갑사단, 도합 11만 명의 군대, 그리고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와서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38선을 넘고 이제 11만 명이 주일 아침 새벽에 보슬비가 내리는 새벽에 이제 침공을 했는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대전, 군산, 목포, 광주, 순천 차례로 북한군에게 함락이 되고 8월 31일에는 미군과 국군이 대구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게 됐어요. 이제 남한 면적의 10%밖에 남지 않았어. 국가의 운명이 공산화될 수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위기 때에 피난민들이 모두 살겠다고 짐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저 밑으로 남하에서 부산으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어가지고 부산은 초만원을 이루고 학교, 교회들마다 전부 피난민들이 텐트 치고 거기서 살게 됐어. 그래서 부산이 임시 수도로 변했습니다. 그때 부산 초랑교회, 부산 중앙교회, 부산 송도교회 이 세 교회가 이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세 교회가 이제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구국기도회로 세 교회가 여러분 이제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랑교회에서는 부산 초랑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였던 한상동 목사와 그때 부산 고려신학교 교장이었던 박윤선 박사 제가 이 박윤선 박사 밑에서 제가 이 신학을 배웠어요. 이분들이 두 사람이 회개 구국기도를 하고 부산 송도교회에서는 영락교회 목사였던 한경직 목사가 또 송도교회에서 또 이제 회개하며 구국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그 여러분 그 부산 초량교회에서 한상동 목사와 박윤선 박사가 같이 설교를 하면서 한 주간 구국 회개 집회를 인도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전쟁이 난 건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당 안에서 울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지난날 일본 신사 참배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7계를 범한 죄를 회개합니다. 돈 떼먹은 거 금전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온갖 회개운동이 1907년 여러분 평양 장대인께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회개를 했을 때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회개 기도를 한 주일 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한 주 더 연장해서 두 주간 계속했어요. 그래서 두 주간 초랑교회에서 회개 기도회가 마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3일 후에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가지고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나중에는 평양까지 진격해서 올라가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볼 때에 한국이 공산화될 수 있는 위기에 있었는데 기도와 금식과 회개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살렸고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했어요. 우리 천국 백성이 해야 할 것은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또 위기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패스팅 금식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교훈이에요. 로이드 존슨은 인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을 때 가장 위대하고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모형이 완전한 기도 지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과거 제 부친이 부산에서 부산 산정현교회라고 목회를 하셨는데 그 시무 장로님으로는 장기르 장로님이 그때 시무했어요. 저도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될 때 장기르 장로 막사의 상 받은 장기르 장로 옆에서 제가 테너를 그 사람 테너 잘하니까 따라하면서 테너를 배웠어요. 우리 부친이 목회할 때에 그때 김병일이라는 내과 의사가 부산 부평동 사가에서 병원을 하다가 제 부친이 목회하는 산정교회로 나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분이 의사지만 남 모르는 이런 지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배우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는 매일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할 때 이 주기도문을 많이 묵상하면서 외웠다 그럽니다. 외우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 반복해서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세요 하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웠는데 얼마 후에 희한하게 통증이 사라지고 주기도문을 수백 번 아마 외우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부친이 병원에 심방했을 때 목사님 제가 믿음이 적지만은 초신자지만은 주기도문을 교회에서 외운 걸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제 치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설교하는 걸 그때 이 말씀은 지금도 기억을 제가 하고 있어요. 아, 이 주기도문이 참 힘이 있구나, 위력이 있구나. 여러분,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 아람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아빠, 대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라 말할 때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이제 아버지가 목회할 때 저도 그때 중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을 할 때 김아무개라는 국제시장에서 이제 이 바느질 공장하는 그 어머니 홍상남 권사님하고 계셨는데 그 아들이 교회 오게 되면 어떤 때는 아버지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놓으면 아버지가 돈을 달라 해가지고 가서는 술을 탁 먹고는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는 말이죠. 어머니를 때리고 돈 더 달라고 어머니를 때리고 그 다음에는 막 집안에 들어와서 막 오줌을 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이 그걸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게 되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버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저에게는 아버지가 된 이미지가 좋아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 분으로서도 보게 되면은 일찍 복음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시는데 아버지는 또 옛날 분이지만은 영문학을 해가지고 설교도 통역도 하고 큰 집회 같은 거 통역도 하시면서 또 이 대학생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했어요. 김중근 목사와 함께 빌 브라이트 박사와 함께 1958년에 그래서 이 젊은이에 대한 감각도 있었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아버지에게 맞은 적도 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밤늦게 이렇게 다니게 되면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아버지는 상당한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따뜻한 그 자녀들에게 자상하고 따뜻한 그 아버지로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서 참 제가 보면 그래서 일찍 60세의 병을 얻어서 63세에 떠났지만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회상을 해보면 그리움 같은 것이 저에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좋은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할 때 참 좋은 인상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에게 뭘 구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니까 아버지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이 아버지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불렀는데 아빠 아버지라 불렀는데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었음. 신약 성경학자에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 문헌을 살펴보니까 결론을 짓기를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결론을 맺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이 성경학자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우리 보죠. 다 한번 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펴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고 기도했는지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빨리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크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 같은 것이 많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뭐 예수님은 그 사람을 피해서 숨어서 기도하니까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거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요. 이 개역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은 아바 아버지인데 잘 번역했어요.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아람으로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도를 시작할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부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부를 수 있었던 이 아빠라는 칭호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아빠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은 아빠란 말이에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그 특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밀러라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은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그랬어요. 뭐 골든 게이트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되면 골든 게이트 있잖아요. 골든 게이트 브릿지. 진짜 골든 게이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기도할 때에 아빠, 아버지, 아버지, father, daddy 이렇게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골든 게이트, 황금문이라 그러면서 이 황금문을 통과해야 아버지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아빠하고 부르게 되면 무엇이든지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계시면서 귀를 기울이고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가언이나 예언이 또 보면 아빠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언이나 예언이가 아빠에게 아빠 하게 되면 아, 아빠가 뭐 자기 생명까지 필요한 건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불렀던 이 아빠 아버지란 칭호를 우리가 부르는데 바로 이 명칭을 통해서 황금문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이겁니다. 자, 이 아빠라는 칭호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인티머시, 친근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호칭은 우리나라에서 격식을 차려가지고 소위 아버님이라 부르는 말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라 부른 건 오늘날 아빠와 같은 말인데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어린아이의 언어가 바로 아빠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혹은 아빠라 부르는 것은 대단히 불경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 부르게 되면 신성 모독하는 죄만큼, 죄로 여길 만큼 이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죄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명칭을 사용했고 왜? 너무나 친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불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칭을 우리에게도 부를 수 있게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자, 이것이 여러분 입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father, my daddy 이렇게 입에서 나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이유는 오늘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 너희가 양자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입술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불신자인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보라 그러면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절대 못 부릅니다. 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아버지 my father 못 부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12장에 마찬가지로 성령 받지 않고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지 않고는 예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절대 사람이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안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만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부를 수 있잖아요. 남의 애들이 여러분 양집사님 애도 아닌데 와가지고 양산 보고 아버지 하게 되면 됩니까? 그럼 못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라.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건 성령 받은 증거라.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해서 성경의 내용.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 부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기도의 첫 마디를 아빠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두 번째 나는 상속자라게. 자녀는 상속자지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고아원에서 자랐던 한 청년이 반듯하게 잘 자랐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어떤 처녀를 사랑하게 돼서 연애하게 돼서 이제 곧 결혼하게 돼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처녀가 사랑했던 그 남자 청년은 알고 보니까 어릴 때에 시장 통해서 잃어버린 현재 어느 재벌가의 아들이야. 요즘 드라마들이 다 그래. 전부 잃어버린 것 전부 재벌가.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부모를 찾게 되고 이제 재벌 상속 교육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고는 나중에는 상속자가 된다는 드라마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현재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또 아버지의 모든 부유함 천국과 함께 모든 부유함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나는 천국의 그 모든 영적인 육적인 부요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지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은 초월성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 아버지라 부릅니까? 아빠지만 아빠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Transcendent of God.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해줍니다. 우리 인간은, 죄 많은 인간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아빠는 바로 땅 위에 비욘드 초월에 계시는 바로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여기 보면 하늘이라 했지만은 여러분 원래 원어를 보면 하샤마임인데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별들의 세계 은하계의 세계를 보좌로 삼으시는 그 땅에서 지구에서 초월해 계시는 이런 그 슈퍼내추럴한 파워를 가지신 그 아빠라. 그러니까 아빠는 친근성도 있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빠라는 것은 여러분 초월하신 분을 말하면 초월성을 말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초월성이 있고 두 번째는 내재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인간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보다 훨씬 초월해서 능력이 많아야 돼. 뿐만 아니라 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면 하늘 위에 고고히 있으면 안 되고 땅에 있는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우리와 같이 있어야 된다. 초월하시면서도 내재해야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의 신학에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알라라 그럽니다. 회교 사원에서 선포하는 기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알라우 아크바르, 알라우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뭐 테러할 때도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우 아크바르.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 진정한 뜻은 모든 피조물보다 알라가 위대하다는 말인데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는 하늘 꼭대기 위에 초월에 계셔가지고 혼자 앉아있을 뿐이지 결코 타락한 이 세상에 내려오지 않는 내재성이 없는 초월성만 가진 이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 받으려면 자력구원이요 내가 노력해야 돼 오행을 해야 돼 메카를 순례하고 금욕을 하고 라마단 금식을 하고 하루 다섯 번씩 기도를 하고 수입의 40분의 1을 적선해야 알라에게 잘 보여야 알라가 구원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구원 받지 못한다면 그건 대체 유아 데스테니 당신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신학으로 볼 때 알라는 초월하긴 하지만 내재성이 없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늘 이 땅에서 초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친밀하시면서도 초월하신 분이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캐톨리시티. 자 보편성. 여러분 아빠 하늘에 계신 아빠 다음에 앞에 뭐가 붙습니까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가 붙어요. 내 개인적인 나만의 하나님 아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 부르는 건 내 혼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개념이잖아요. 천국 공동체에 우리는 같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이고 식구요 형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란 건 뭘 말합니까? 우리 아빠란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타적인 요소를 부인해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 개인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나 인종주의, 뭐 백인 우월주의 이거 아닙니다. 지방색, 인간 차별 이러한 것들은 주기도를 하는 순간 다 배격돼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한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 요즘 그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인 정아목의 목사가 그 설교를 잘못했다가 지금 된통 얻어맞고 있어요. 물론 그 목사는 우리 총신 후배입니다. 그 담임 목사인 이찬수 목사도 우리 총신 후배. 시청 앞에 퀴어 축제 그 박원순이는 한국을 동성애 천국으로 만들려고 이 아시아에서 제일 동성애를 먼저 받아들이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박원순인데 그래서 뭐 동성애 퀴어 축제 때 남녀들이 뻘거벗고 야단이 났다 그래요. 뭐 어쨌든 설교는 그 목사님이 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물론 제일 처음에 동성애는 하나님을 against다는 것이기 때문에 that's a sin, 죄다. 그렇게 일단 단서는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실수했어요. 지금 동성애는 대세입니다. 동성애는 대세다 이제. 그리고 동성애를 집회가 있을 때 막 거기에 막 반대자들이 막 핏개 떨고 막 반대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꼰대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아 이거 내가 그러고 나서 설교 후에 내가 실수했구나. 그 원고를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다가 실수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본인도 실수를 인정해서 내가 1년 동안 설교를 안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자 보세요. 참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 우리는 다 같은 한 형제지만은 여러분 동성애자는 우리 형제가 아닙니다. 동성애자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혐오하는 죄가 두 가지 있는데 혐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혐오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 성경에는 가증하다. 가장 하나님이 눈으로도 보기 싫어하고 미워하는 가증한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 제일 먼저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against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은 기독교 아닙니다. 아무리 십자가 간판 걸어도 동성애 인정하는 교단은 기독교 아니에요. 제가 지나칠지 모르지만은 동성애 인정하는 교단에 들어가 있는 목사들이 머리 숙이고 있는 사람들 내 바로 안 봐요. 잘못된 거예요. 동성애 인정하는 교단에 절대 그런 교회에 가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건요. 우리도 크리스찬들도 같이 혐오스럽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있는 그 목사님은 동성애 교회는 사탄 교회라 그랬어요. 제가 신문에다가 막 PC USA 교단 동성애 목사는 빨리 교단 탈퇴하고 나와라. 신문에다 냈더니만 PC USA 교단의 한국 목사들이 총에서 들고 일어나서 그 신문 내가 쓴 걸 가지고 그래서 PC USA 목사들 나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크리스찬 신문에다 글을 써놨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사랑하되 성경을 보게 되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를 말할 때는 굉장히 목사들이 조심해서 설교를 해야 돼. 그걸 변호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이찬수 목사도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후배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지금 많은 이렇게 문제들이 지금 보게 되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람은 우리가 어떤 죄라도 용서하고 다 받아줘야 돼.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건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래서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혐오하는 건 우리도 혐오해야 돼요. 그러나 뭔가 죄는 미워해야 돼. 그러나 동성애자를 미워하는가? 미워하는 것보다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혐오하는 건 우리도 혐오해야 돼. 중요한 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된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을 한 아빠라 부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다 같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